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저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이별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지 불어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 모르고 웃음 지우면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내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거울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별의 슬픔만에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마지막을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얼굴로 시간으로 마주하네 수많은 환희들 로만 가득 채워졌던 아름다운 우리의 그때 아직도 나는 그대로인데 어째서 이제 왜 죽음으로만이라고 말해야 해 제발 나에게 아니라고 말해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